자꾸 잘해주지 마요. 더는 잘해주지 마요. 차라리 차가운 게 오히려 나을 텐데, 아님 무관심한 게 오히려 나을 텐데. 옷자락 끝에 묻은 먼지를 떼주는 일, 무심코 웃으면서 어깨에 기대는 일, 그냥 버리실 거야 지워보고. 바쁘게 하루를 보내봐도 눈에 찍힌 사진처럼 또 생각나고 생각나. 자꾸 잘해주지 마요. 더는 잘해주지 마요. 또다시 사랑 앞에 무릎 꿇고 아파할 자신 없네. 바보처럼.